어떠지 막 싱그럽게 울린 알림은 고요하길 바라 세상이 All day long all day 넌 요동쳐 다시 자극적인 가십 주인공이 돼 난 Don't understand 뜨거워 불 붙은 DMG 여워 이런 유명세 잊어줘 조용하게 근데 이게 다 뭐야 말이 돼 말야 날 향한 갈증들 문득 눈을 떠보니 화제의 중심 Stop. Next up, 시작됐어 또 세상이 변.